예, 그 진정한 모습은 흙과 백과성과 악과 너와 나와 그들과 그것을 위하여 가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그것을 위해 나 눈치난 겨울처럼 또다시 나타나다 가고 있어 그것으로 가고 있어 나 전락부 터지고 있는 나의 슬픔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마음 봐 나만 보지마 다 같이 외쳐봐 바라봐봐 사고팔고 너는 너의 영혼을 그들은 나 구귀신처럼 덤벼먹어 대고 있어 자 조심까지 화장으로 지워버려 자 결과 간식으로 너를 묻어버려 자 오르는 열망으로 취한 나의 타령 가마 make a million 파란 하늘 향해 겨다 봐봐 날 향해서 주먹을 질러봐 와플을 밀고 나가봐 일락 향기보다 달콤한 독을 날아봐 마구 입을 놀리는 어느 내 주먹의 맛을 봐 땅과 함께 사라지는 우리 인생들 들에 묶여 함께 끌려가는 인생들 아무리 외쳐봐도 듣지 않는 그 일들 시대독의 속박에서 튀어나와서 차가워진 마음 너도 모두 다 다가와던 타오르는 열망으로 깨달음으로 가마 make a million 난 하늘 향해 켜다 바벨론 주먹을 질러봐 주먹을 질러봐